인도네시아 독립 71 돌시 즈음에서 반방 시엔드라스토 조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18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대사관 승무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인도네시아 대사관 승무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